어느 마을에 60년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나 노인이 된 지금이나 어떻게나 금슬이 좋은지 동네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줄곧 병수발을 해오던 할아버지도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삶의 기둥을 잃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함께한 행복한 부부였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고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 마을에 이 집 저 집이 동시에 제사를 맡게 되는 것, 그것은 슬픔과 공포의 역사일 따름이지요. 양민 학살이 자행됐던 거창군 신원면, 경찰 총기 난동이 있었던 의령군 국류면, 4월 3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제주, 그리고 아직 채 시신도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부안군 위도마을, 모두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아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만 빌 뿐입니다. 꼬방 동네 사람들 중에서 조각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영동 곡을 이현욱 씨가 노래했죠. 하이틀의 권기영 씨, 3일 동안 일이 생겨서 방송을 듣지 못했는데 그동안 방송은 잘 되고 있는지, 차질이나 있지 않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터줏대감답게 이것저것 아주 여러 분야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조그만 일이 있었어요. 음질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스튜디오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저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기계들도 함께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마치 이식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기계를 옮기는 날은 마치 기계 속에 있는 부속품이 다 떨어져 나오는 것이 마치 내장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새로 온 몸체에 적응을 못해서 약간은 음질이 나쁜데요. 차차 적응되면서 이제 음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짝사랑에 빠진 마산의 이지연 씨. 글쎄요, 이 가을에 짝사랑은 더 감미로울 것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고요? 짝사랑 때문에? 좋네요. 서울 은평구 역천동의 유주희 씨. 로빙화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로빙화, 제가 얼마 전에 5명, 극장 안에 겨우 5명 있었어요. 5명과 함께 조조로 혼자 봤는데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글쎄요, 보고 나서 여러분도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플란다스의 개 대만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마 천재 화가의 죽음을 그렸으니까요. 가을에 만날 친구 진호와 함께 듣고 싶다고 경북 구미 송정동의 정현주 씨가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참, 그 전에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너무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자, 그럼 정현주 씨 노래 띄워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영화 라붐 중에서 Your Eyes.

설마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 안 계시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영화, 첫 새 영화의 노래입니다. 아마 가사를 꼼꼼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실 텐데요. Demolition Man. 예, 맞습니다. 스팅의 노래로 Demolition Man 들려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새 영화도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Demolition Man입니다. 이 영화는 리셀 웨폰, 다이 하드 등을 히트시킨 제작자죠. 조엘 실버가 또다시 내놓은 야심작인데요. 미래 세계를 무대로 한 액션물입니다. 때는 1996년. LA 경찰국에 소속된 형사 존 스파르타는 사건 해결 중에 방해물이 나타나면 그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파괴자. Demolition Man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어느 날 이 존 형사는 정신 이상의 살인범 사이먼 피닉스를 뒤쫓다가 큰 빌딩 하나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30여 명의 죄 없는 사람이 죽게 되죠. 이 사건으로 존은 살인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6년에 LA 형법은 아주 특이해서 죄수들을 냉동 감옥에 수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풀려날 때까지 냉동 상태로 보관이 되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존 형사와 살인범 사이먼은 동시에 냉동 감옥에 수감됩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32년, LA는 평화의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도시의 평화는 단숨에 깨집니다. 가석방을 언도받은 사이먼이 간수를 해치고 냉동 감옥을 탈출한 거죠. 그래서 당국은 또 한 명의 냉동 인간을 석방시킵니다. 바로 존 형사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죠. 미래 세계라는 환상의 무대, 그리고 세계적인 근육질 스타, 실베스타 스텔론 액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뭐 이쯤 되면 데몰리션 맨이 어떤 영화일지 여러분도 대충은 짐작하시겠죠? 상대 역으로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연기하고 있고요. 참 이름들도 웃겨요. 스파르타에 가까운 스파르탄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페닉스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자, 이번에 또 한 편의 새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새 영화는 아니에요. 우선 음악부터 한 곡 들어볼까요? 패트릭 스웨이즈가 작곡을 하고 노래까지 한 She's Like the Wind,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화려한 춤과 함께 60년대 히트곡들이 많이 삽입돼서 화제를 모았던 댄스 무비죠. 더티 댄싱. 이 영화는 패트릭 스웨이즈의 실제 데뷔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매력이 한층 돋보였던 작품인데요. 이번에 다시 리바이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새 영화로 소개가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됐던 88년 당시엔 잘려 나갔던 좀 외설스러운 춤 장면이라든지 배드씬 이런 것들이 모두 원상 복구돼서 재상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더티 댄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년대의 미국 청춘 남녀의 사랑, 갈등, 이것들이 신나는 락큰롤과 함께 또 화려한 춤과 함께 표현되었던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더티 댄싱에 삽입된 에릭 칼먼의 노래입니다. Hungry Eyes. 영화 Dirty Dancing에 삽입된 Hungry Eyes, 에릭 칼먼이었습니다.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추억의 영화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아, 저도 이 영화를 국민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요. 비디오로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던데요. 1948년에 만들어진 마이크 포웰 감독의 영화입니다. 분홍신, The Red Shoes. 원래 발레그 분홍신은 한스 앤더슨 작의 옛날 얘기죠.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한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엮은 것인데요. 아무리 춤을 춰도 멈추지 않는 분홍신. 그 신을 신은 아가씨는 산을 넘고 들과 숲을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지만 분홍신은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사랑도 가버리고 그렇게 인생은 흐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분홍신뿐이었죠. 영화 분홍신은 이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려는 세계적인 무용단 레이몬토프의 미모의 발레리나 미키와 젊은 작곡가 줄리언이 입단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발레단의 단장은요, 예술과 가정은 양립될 수 없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발레단의 여주인공도 약혼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해고당하고 맙니다. 그 일 이후에 분홍신의 주연으로 비키가 발탁됩니다. 하지만 비키 역시 줄리언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죠. 발레와 줄리언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비키. 하지만 줄리언은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고 분홍신을 신는 미키에게 화를 내고 떠나버립니다. 그가 간 뒤에 갑자기 마음이 변한 비키는 줄리언을 쫓아갔지만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죠. 절망감에 사로잡힌 미키는 그만 그 기차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환상적인 화면으로 전개된 영화죠. 이 아름다운 영화는 여주인공이 죽는 이 마지막 비극적인 장면까지도 아름답습니다. 영화 중에 발레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흐르던 곡입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로 듣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에서 정경입니다. Like a bird on the wire, like a drum in a midnight choir,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 Like a fish on a hook, like a knife from some old-fashioned book, let it go by. If I have been untrue, I hope you know it was never to you. Like a bird, like a baby stillborn, like a beast with his horn, I have taught everyone who reached out for me. 멜 깁슨과 골디온이 주연한 코미디이지요. 전선위의 참새 중에서 Bird on Wire, 네빌 브라더스의 노래였습니다. 가을을 타는지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신 최규영 씨, 그리고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소수영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음성이라고 평가받는 분이죠. 성우 고은정 씨의 잊을 수 없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라고 그러면요, 무척 많이 봤죠. 하루에 한 세 편쯤 이번관에 가서 본 것도 아니면서 빵 사 먹어가면서 보고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탤런트를 하고 있는 김성원 씨가 영화광이에요. 그래가지고 극장에서 몰래 그 사람 들어오다가 그 사람 나하고 마주치고 깜깜한 데서 딱 부딪히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참 많이 본 남자인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도 많이 보고 나도 많이 보고 그랬죠. 근데 기억에 안 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인상 깊었던 건데도 그 중에서 그레이스 켈리하고 빙 크로스비가 신분이 맞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상류사회라고. 상류사회 영화가 개봉됐을 때가 우리 애기 아빠하고 이제 그룹 데이트를 할 때인데, 처음으로 이제 비밀이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 본 영화가 상류사회였는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까지 됐다가 지금은 죽었지만 대단히 선풍을 일으키던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 쿨 뷰티라고 그 신문마다 잡지마다 떠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차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그레이스 켈리의 영화들은 뭐 죽어라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니 아빠하고 그 극장에서 나오는데 바닥이 좀 경사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웃긴다고 그러겠지만 경사진들을 모르고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스킨이 단 거지. 그러니까 손이 딱 본의 아니게 가슴이 덜컹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다 늙었지만 그때 그 두근거리던 게 새삼스럽게 기억이 나고, 참 그 신분의 차이가 많은 두 남녀가 밤배를 탔어요. 밤배를 타고 호수인가 호수일 거예요. 호수에서 이 True Love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하모니도 좋고 그때 그 장면이 그 칼라로 인상 깊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True Love라는 주제곡을 늘 잊지 못하고 있죠. 예, 고은정 씨가 거기서 스킨이 닿아가지고 진실한 사랑에 싹 텄나 봅니다. 상류사회 중에서 들어보죠. True Love, 빈 크로스비와 그레이스 켈리의 노래입니다. to give to me. Love forever true for you and I have a guardian angel on high with nothing to do but to give. 하이텔 박흥우 씨가 신청하신 Yesterday, Yesterday 영화 마담 클로드 중에서 제인 버킨의 노래였습니다. 천호동의 구상무 씨 중간고사 마치시고 지금 편안하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답답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어제, 정확히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31개국 160편의 영화가 출품된 제1회 상회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 서편제가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우 주연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물론 대상은 대만의 침묵의 산으로 돌아갔지만요. 서편제의 2개 부문의 상이 돌아갔다는 점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임건택 감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선열들의 응덕이 있은 모양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열들의 응덕이 우리 이 땅까지 좀 전해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자,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김유성 씨, 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김은주 씨. 밤잠을 안 자서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어머니께 걱정을 들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김민수 씨께도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서편제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른 곡이죠. 동생 동호가 누나 송아를 찾아와서 함께 부르는 심청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홍동식 PD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그때여 심청이는 부치 눈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 후갈 여보시오 심남자 물을 땐드저 가지고 숲에물에 들으라 심청이 말을 듣더니 핏장 안에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다고 나 아버지는 누를 뜨고 천기 만물을 몹시오 나를 같은 불효의 시골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설찬을 나 혈흘러 신이의 무비 뚝혀지한단 말이냐 물결을 바라보니 거북턴 윗덩이 패자오는 우 죽? 낭은 생각한다. 내가 이래 진턱에는 부친 여성 부족함이라 지만큼 무릎쓰고 두 눈을 딱 감고 팽머리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Oh,